Yeah. To the lovers. Race는 끝났는데 왜 아직 갈리나요? 이런다고 그 사람 마음이 아플까요?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만남 뒤엔 이별이 당연한 건데 다 알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.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이놈의 사랑은 참 쉽지 않죠. 그래도 나를 사랑해 했었나?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나? 알려고 하지도 마 궁금해 너만 촌스럽게 왜 그래 뒤돌아서는 순간 남이야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그런 게 냉정한 남녀 사이야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도 금방 잊혀지는 게 사랑 굳이 비교하자면 목에 걸려버린 사탕 머금었을 때 무엇보다 달콤하다가 실수로 삼켜버리면 가슴이 막힌 듯 아파 끝이 아닌 시작 아주 조금만 쉬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자 뚝배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뚝배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